Je vous montre des objets et il faut faire ce que je dis.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대로 해보십시오.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대로 해보십시오. Prenez. 쥐어보세요. 쥐어보세요. Donnez-moi les lunettes. 안경을 저에게 주세요. 안경을 저에게 주세요. Mettez le crayon sur l'enveloppe. 봉투 위에 연필을 놓아 보세요. 봉투 위에 연필을 놓아 보세요. Retournez le verre, puis prenez les ciseaux. 컵을 뒤집으시고 가위를 쥐어 보세요. 컵을 뒤집으시고 가위를 쥐어 보세요.